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. Don't ever ask me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. Not my business. 나도 날 몰라. 내 마음 따라 play. 좋긴 좋은데 love or like. 숨었다가도 나타나. Yeah yeah yeah. 맞고 틀린 게 어딨지. 최샷처럼 it's alright. 자꾸 물어보면 boring 모든 내 맘대로 play a trick. Play a trick. 정해진 답은 없어. You want to know. 원한다면 힘들줄게. 나 맞아 free하게 날 네 마음속에 불어넣어줘. La la la la la. Hey, why so serious? 보이는 거 그대로 날 믿어봐. Hey, 어렵게 생각나. Nothing from right. Can you see me? Hey, why so curious? 머니 말고 네 느낌을 믿어봐. Hey, 심각해지지 마. 아니, things right. La la la la la. 내 미소 이상하지. 그래도 너는 like me. Yeah, I feel so free. 눈감음 사라지지. 미소는 남겨둘게. 어둠 속에 반짝인 eyes. 누군가 날 조명삼아 길을 찾아 내 뒤도 I wanna go 봐봐 봐봐 저 찾아봐. Yeah.